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남흥 청년화학연합 기업소를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12년도 비료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직장, 인발강관직장과 보산제철소 회전노드를 돌아보고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다 강화하며 철강제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했습니다.